보이지 않은 곳에 너를 보낼 뿐이지만 한없이 무너지는 가슴은 다신 볼 수 없음을 알기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도 얼굴은 보여주는데 목소린 들려주는데 왜 너를 아득한 기억 속으로 묻어야만 하는지 왜 내가 암흑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